HUBS. Chok-chok 대학생의 발명 랩. Chok-chok 박사도, Chok-chok 석사도, 심지어 Chok-chok 학사도 아닌 Chok-chok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임세윤입니다. 요 며칠간 날씨가 아주 오락가락했는데요. 막 후덥지근해지더니 한바탕 비가 내리고 그 다음은 꽃샘추위가 찾아왔죠. 이제야 조금 안정을 찾은 듯한 날씨인데요. 하지만 일찍 펴서 올해는 오래 볼 수 있으려나 싶었던 꽃들도 비와 함께 뚝 떨어진 게 속상합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뽀얀 벚꽃보다 푸른 새싹과 함께 시험기간을 보내게 되겠네요. 항상 시험이 다가오면 바쁘고 공부는 하기 싫고 내 자신이 못난 것 같은 우울의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언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저 너머에 있을 머리 뒤따 좋은 멀티버스의 나에게 공부를 미루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척척 대학생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죠. 다시 주먹을 꽉 쥐고 척척 이겨내 보겠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기지개 한번 피고 힘내는 거예요. 아자 아자!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같이 기지개 피신 거 맞죠? 안 한 분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으차차차 기지개 한번 핍시다. 거기 걸어가시는 하구님 너무 거북목이에요. 등을 한번 쭉 펴봅시다. 시원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뽑아보실까요? 으차. 네, 아주 좋아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자기기입니다. 아주 화수분 같은 주제죠. 어떤 발명품을 설명해드리면 좋을까요? 아, 네, 정했습니다. 저의 힌트를 들으면서 어떤 전자기기일지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이 발명품은 강의실에도 있고, 영화관에도 있고, 얼리어답터들의 집에도 있는 제품이죠. 아직 갸우뚱하신가요? 두 번째 힌트 바로 갈게요. 이 전자기기는 빛을 촥 쏩니다. 아주 밝은 빛을요. 그래서 저희 전공 교수님께서는 눈이 아프니 이 제품을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기도 했죠. 전 어릴 때 쉬는 시간이 되면 이 제품이 쏘는 빛을 가지고 그림자 만들기 놀이도 했던 기억이 있답니다. 이 제품을 부르는 마땅한 순우리말이 없어서 우리말 명칭으로 바꾸는 논의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정해진 곳은 없었습니다. 최대한 우리말 명칭으로 소개하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한 힌트가 된 것 같은데요. 모두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할게요. 오늘의 발명품은 전소연의 빔빔. 이런 거는 마음이 따뜻하다 짜증이 났다 예민한 사막처럼 일교차가 심한 네가 배워지고 싶어 뜨겁고 싶고 땀이 나기는 싫어 아 근데 이제 저축은 이야기했어 느꼈지만 매번 좀 말하는 건 길고 있는 거는 다시 빔빔, 강의실에선 빔빔.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빔 프로젝터입니다. 수업, 회의, 발표, 영화 상영, 영상 시청 등등 정말 다양한 행사와 상황에서 빠질 수 없는 준비물이죠. 아니 어떻게 선만 연결하면 컴퓨터에 떠있는 화면이 빛으로 쏴질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저 척척 대학생이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빔 프로젝터의 얘기를 하려면 아주 시초가 되는 모델과 현대에서 사용하는 모델,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제가 빔 프로젝터의 역사를 책으로 쓰듯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 첫 장, 최초의 영사기가 발명되다. 1889년, 에디슨은 프랑스 파리의 과학자 머레이를 만나 크로노 포토그래피를 접하고 영감을 얻습니다. 크로노 포토그래피는 총 모양을 한 카메라로 방아쇠를 당기면 연속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영법이었습니다. 그 길로 에디슨은 연구조수 딕슨과 함께 카메라와 뷰어를 겸하는 기기 키네토스코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키네토스코프에 동전을 넣으면 필름이 렌즈와 전구 사이를 통해 빠르게 감겼고 필름이 지나가면서 셔터를 터뜨리는 방식으로 움직임을 포착하는 거였죠. 이 영사기는 대중에게 소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머라이어 캐리의 판타지. 사용한 것을 다시 보여주는 용사 기능이자 알겠는데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는 화면에 떠 있는 것을 크게 보여주는 빔 프로젝터는 어떻게 발명된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제2장, 디지털 프로젝터가 발명되다. 1950년대 미국의 저명한 발명가이자 과학자 진 돌고프는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TV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TV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어떤 도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텔레비전을 공부하던 돌고프는 문득 TV 속 영상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했고 더 큰 스크린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돌입합니다. 아예 새로운 비디오 상영 기계를 만들기로 한 거죠. 마침내 1971년, 돌고프는 훌륭한 해상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도 기계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적당한 크기와 무게를 가진 물질을 프로젝터에 넣습니다. 그 물질은 바로 LCD. LCD가 무슨 약자냐고요? Liquid Crystal Device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해 액체이면서도 결정인 물질이죠. 우리가 액정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액체 결정이라는 뜻이랍니다. 아무튼 돌고프는 LCD를 빔 프로젝터에 탑재해 빛을 차단하고 통과시킴으로써 입력받은 빛을 선명하게 출력하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돌고프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초기 버전의 LCD 프로젝터를 보니 안테나도 달려있네요. 이는 이후 더 발전해 오늘날 가정, 사무실, 영화관 등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프로젝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2개월의 여우야. 이제 다시 볼 수가 없기에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어. 우산도 없이 마냥 걸었었지. 너의 눈빛 촉촉히 빛났지. 이 밤 너에게 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흩어지네.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다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새우고 빗속으로 다 진 밤에 방에 불도 다 끄고 TV를 보고 있으면 아주 다이렉트로 오는 빛에 너무 눈이 침침해져서 결국 몸을 일으켜서 다시 불을 켜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영화관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빛 한 줄기도 없이 캄캄한 공간에서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눈이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걸까? 좀 예리했나요? 갑자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연구를 해봤죠. 텔레비전 같은 경우 나와 마주보고 있는 기계에서 빛을 뿜어내기 때문에 바로 눈에 닿는 반면 빔 프로젝터는 영화관에서 빔 프로젝터의 빛의 방향과 눈의 시각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가 적다고 하네요.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보는 것보다 상영관에서 보는 것이 몰입이 더 잘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래요. 역시 재밌다는 영화도 집에서 틀면 계속 잠에 빠져버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내 집중력 탓만은 아니라니. 더블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내 머리는 너무나 나빠서 너 하나밖에는 모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너 이런 내 마음도 모르겠지. 너의 하루에 나란 없겠지. 또 추억조차 없겠지만 너만 바라만 보고 있는 나 자꾸 눈물이 흐르고 있어. 슈납스 ED. 다시 돌아온 디슈납스 ED 타임. 술주정 마냥 우습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쓸데없는 상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다소 귀여운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바로 프로젝터 키링이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손전등처럼 생겨서는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보이는 키링이죠. 마치 오늘의 주인공 빔 프로젝터처럼요. 어린 시절에 학교 앞 문방구를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던 장난감이기도 하죠. 요새는 버튼을 누르면 아이돌의 얼굴이 나오는 굿즈로 제작되기도 하고 여러 하이엔드 브랜드들에서 액세서리로 만들기도 한대요. 엉뚱하지만 귀여운 발상이 차용된 이 키링, 저도 연구하다가 푹 빠져서 하나 구매했답니다.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딸딸한 게 완전 좋아요. 한두 번도 아닌데 울어도 되나요? 가끔 지금은 혼자 펑펑 울고 털고 싶어요. 당신은 끝내지 못한 목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따라가지 못한 꿈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최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엉망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속 캐릭터 웨이먼드의 대사입니다. 저는 가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린 내가 그려본 나의 모습에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의 대사처럼 그런 순간순간의 실망이 저를 더 멋진 곳으로 이끌어줄 거라 믿어요. 오프닝에서 멀티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농담 중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집신을 기가 막히게 엮는 재능일지라도. 웃으라고 한 말이지만 위로가 되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땐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 스스로의 뛰어난 재능을 숨기고 있는 거라고요. 우린 언젠가 진가를 발휘할 사람들이니까요. 오늘은 우리 생활 속 없어선 안 되는 빔 프로젝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긴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임세윤이었습니다. HUBS